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승하고 저국의 영예를 떨친 여자 축구 선수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28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이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지역부문의 일꾼들, 선수, 감독들, 시내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여자 축구 선수단 성원들에게 당 및 국가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들에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